잘 자요. 쿨한 척 얘기했지만 눈을 감아도 그대 생각에 잠들 수 없어. 이런 느낌 처음이죠. 나의 L.O.V.E. My L.O.V.E. Lighty lighty light la Lighty lighty light la 이별은 너무나 아쉬워. 잘 자요.